우리나라에서 감을 피해막이 전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민 대단들의 위력을 높이 돌출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연 8만여 정보의 논과 밭들이 푹 적셔졌습니다. 항해북도에서 인민군 군인들은 물원천 확보 사업을 선행시키고 각종 균전 기재들과 원동기, 양수기, 강우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매일 수천 립방미터의 물을 퍼올려 보전마당에 생명수가 흘러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인민군 군인들은 500여 개의 굴포와 1,400여 개의 우물을 파고 수십 리 물길 건설과 수백 리 구간의 물길 확장 공사를 해제끼는 위훈을 창조했습니다. 황해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의 농장원들과 가둔 여성들, 농촌들이 달려나간 국가기획위원회, 기계공업송, 국토환경보호송을 비롯한 성중앙기관의 일꾼들과 지원자들은 매일 맡겨진 물주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